미치겠어 나는 너가 없으면 낡은 로봇처럼 맘이 멈추고 늘 차가워 우린 뭘 어쩌겠어 너는 내가 없으면 yeah, yeah. 나랑 똑같이 힘들 텐데 뭘 어쩌겠어 우리 yeah. Baby 우리의 따뜻함을 그대로 간직하고 싶어 어떤 누구라도 우리 사이 풀지 못해 Tell me now, tell me now 말 좀 해줘 내 안에서 난 네 마음 안에서 발버둥 치고 있어 덜컥 겁이 나는 걸 어쩌겠어 난 너가 없으면 내 마음 편히 기댈 집이 없어 내 손은 너를 위해 비어있어 어찌 보면 조금 어렵겠지만 언제라도 난 여기 서 있어 편하게 생각해도 돼 Cause I'm yours Yeah, 밖은 여전히 추워 시린 코끝진도 우리를 멀리서도 다가서게 하는 추억 내 맘에 구멍 나면 두 손으로 막아주면 돼 빈손이라도 내밀어줘 내가 채울게 Tell me now, tell me now 말 좀 해줘 내 안에서 넌 네 마음 안에서 도둑치고 있어 덜컥겁이 나는 걸 어쩌겠어 난 너가 없으면 내 속은 너를 위해 비어있어 어찌 보면 조금 어렵겠지만 언제라도 난 여기 서 있어 편하게 생각해도 돼 나는 이렇게 너를 보내고 싶지 않아 많이 부서지지 매일 무섭고 싶지 않아 나는 너에게 있을 것 너는 나 이게 있을 곳 Cause I'm yours